I'm not the one man, 지금 이대로 so good. 아름다운 dress-up, baby it's so good. So good. 이제 바꿔볼게 분위기, 작전하고 기부리기. I know you want me, 'cause I know you love me. Yeah. 부끄러워하지만 넌 이미 너무 화끈해. 다른 yes. 여자와는 스케일이 너무 다르네. 내가 보내는 눈빛을 무시하지만 넌 그 정도도 무지하지 않아. To the left, to the right, uh-huh. 둘이 번. 되지 마, 되지 마, 멈춰 하지 마. I know you want me. 지금의 리듬 따라 슬쩍 네 팔을 감아 그냥 날 따라와줘. 끌리는 맘 그대로. I know you want me, baby. I want you be my lady. 네가 원하는 걸 모두 줄 수 있게. Tonight, tonight, tonight, tonight. It's just tonight. 우리들만 느낄 수 있게. Chana chan chan in it, pop jay my chan I thought I was to the left, to the right, to the bum, did you mind? 우리들만 느낄 수 있게 Tonight.